저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위로 물결같이 춤추는 무명무실 우감한 니 나도 니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지녀볼래 산끝보다도 아름다움 아 나의 님 바람 문 느낌 없이 진행하는 시간 따라 무명무실 우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